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El amor nos hace importantes a los ojos de quien nos ama y pasamos a ser joyas preciosas que deben ser protegidas y adoradas. Tiene todo lo que deseas en un dúo, la pareja encantadora y la letra de una canción de enamorados que nos hace recordar el inicio de una relación. Eres hermosa igual que ayer. No, eres más hermosa de lo que eras ayer. Cuando digo cosas así, tú siempre cambias el tema y finges no haber escuchado nada. Bom, bom, bom, 봄이 왔네요. 우리

La siguiente canción nos hace pensar que cuando se trata de canciones de amor, es difícil saltar de largo a Four Men. Su sentimiento musical y las letras poéticas seguramente tocarán tu alma. Lo que tus oídos disfrutaron fue I Love You Boy de Suzy. Es otra canción de la banda sonora del K-drama Mientras Dormías, cuya letra transmite los sentimientos de amar a alguien y perderlos constantemente. Tú eres mi camino. Me enseñaste el amor en este severo mundo. Soy feliz con solo tenerte a ti. I'm not afraid to die. Acabas de escuchar a Lena Park con Sorry. Una interpretación que nos recuerda que el amor no siempre es dulce, pero no significa que tenemos que dejar de amar. Suerte porque dices mi nombre y te apoyas en mi hombro. Soy tan afortunado de tenerte. Es un amor que está destinado a ser, porque esta canción es sobre ti. Estaba perdida en un sueño. De miles de estrellas llegaste tú a mí y reconstruiste mi vida destrozada. Tu calidez me abrazó. Me haces de oro, me haces aún más brillante. 잡아둔 채 숨어둔 밤 너는 눈 그린 내게 걸어들어와 나쁜 꿈을 꾼 거라며 위로해줬어 내게 내 삶이 무지개로 물들어 뜨거워진 심장이 두근거려 Vamos a llevar este sueño con amor y confianza. Si yo fuera esa persona que amas, una vez más abrazaría tu endurecido corazón con fuerza entre mis brazos para siempre. Sotago, kuge sugin che. Nugun gari chuok hane, ne mosup duryeom geoni. Ib aneseo maendoneun mal, aeseo saekkimyeo. Waemyeoneseotdeon bimoseubi, saehae neuncheoreom. 조금씩 녹아 내려 어두워진 밤 하늘을 떠나지 않는 별처럼 사랑이란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꿈그 사람 내가 될수 있다면 다시 한번 굳어버린 그대 맘을 따스함으로 감싸 안을 거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시려오는 가슴 Jump 가슴에 뜨거운 체온을 서로 느낄 수 있어. 누구라도 안고 있는 상처와 깊은 한숨들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찾고 있어. 나타난 사람 그대에게만 속삭이는 설레임에 눈이 부신 그날의 세상이 되어 곁에 있을 테니. ¿Sientes enfermo de alguna parte? ¿Fue muy difícil? No te preocupes por mí. Yo solo necesito que estés bien. Cuando tu corazón esté adolorido, cuando no haya nadie más para ti, solo ven aquí.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뒤에 숨겨진 초라한 너의 뒷모습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너의 무거운 어깨를 위해 너의 발걸음이 들릴 때 웃으며 마중을 나아가는 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선물이었지.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시릴 때 아무도 없을 때 여기로 오면 돼. 어두운 방에서 현실 속에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잡고 또 길을 나서는 너를 위해 너의 발걸음 이들릴 때 웃으며 마중을 나가는 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선물이었지.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시릴 때 아무도 없을 때 여기로 오면 돼. 오. 여기로 me hiciste descubrir que el amor está hecho de pequeñas cosas, desde el cielo despejado hasta un atardecer en el horizonte. Yeah, this is love. Come on, girl. So baby, 예전에 좋던 게 모습 보면 똑같은 들어도 똑같은 참 모호한 기분 어렵고도 쉬운 수많은 사랑 그 똑같은 사랑 반짝이는 눈방울들 적실 듯 날 스쳐가 모두 콧만 콧만 비슷한 스친 듯 뿐 사람은 좀 방심했고 어느새 생각하지 이미 어깨 위를 적시는 This is love, my Esta fue la primera edición de El Tiempo del Corazón. Un saludo muy especial a Corpi Cloud. Recuerda, Corpi, el amor depende de nosotros mismos. Con la misma importancia, quiero recordarle a Estefanía Pineda, el amor es la condición en la que la felicidad de otra persona es esencial para ti. Esperamos que tu corazón se haya estremecido con esta selección de hermosas melodías. Nos vemos la próxima. It's beautiful.